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집회가 최근 민주공화국 킨샤사에서 진행됐습니다. 민주공화국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, 민주공화국 조선친선 및 연대성협회, 민주공화국 노동계 시민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. 연설자들은 조선이 동방의 핵강국, 아시아의 로켓 맹주국으로 위용떨치게 된 것은 일찍이 선군 사상을 창시하시고 군력 강화에 선차적 힘을 놓으신 김일성 주석과 김종일 용도자의 로고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한 새로운 경제 노선을 제시하시고 사회주의 수호전을 승리로 이끄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각하의 현명한 용도의 결과라고 그들은 격찬했습니다. 집회에서는 연대성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.